등 별 세우며 잠을 청해도 반짝반짝 그대가 눈부셔. 밥을 먹든 커피 마시든 TV를 보든 웃다가 울든 곁에 있든 내 옆에 너인 걸. 울었어 너 떠나던 날 난 몰래 울었어. 눈물이 앞을 가려와 비처럼 쏟아지던 바보야. 잊지 마 언제까지 나 사랑해 언제까지 나 혼자든 둘이든 상관없어.